같이 너무 좋아.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. 얼굴도 아니 뭐도 아니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.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. 당신 없이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. 사랑받겠나 몰라. 버려진 날 위해 울어주던 단 한 사람, 커다란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을 당신은 깨지 말아요. 이날을 언제나 기다렸어요. 서러운 세월만큼 안아주세요. 그리운 바람처럼 사라질까봐. 사랑하다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당신이